보였었나요? 하마터면 그대 부를 뻔했죠. 마침 목이 메어와 소리 낼 수 없어. 하지만 난 내내 그리워만 하다. 이젠 그대를 매일 찾아가는 걸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어. 그대의 따뜻한 두 눈을 바라볼 수 있게. 언젠가 내 그